Track 20. Number 6. Listen to each dialogue and choose the correct picture. 1. 지금 몇 시예요? 3시예요. 2. 지금 몇 시예요? 10시예요. 3. 지금 몇 시예요? 1시 반이에요. 4. 지금 몇 시예요? 8시예요. 5. 지금 몇 시예요? 6시 55분이에요. 6. 지금 몇 시예요? 2시 40분이에요.